가슴 살아있는 듯 날 잡아주던 아낌없이 사랑했던가 빛을 버리고 날아간다 한 번에 무지개로 내 눈을 멀게 했고 또 한 번 떨리던 입맞춤으로 남았는데 다음은 더 이상 없다는 걸 말할 차례야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버려